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roll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단 두 번째 팟캐스트, 예,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실 출신의 진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 초코우유 정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그 1회 첫 녹음을 우리 셋이서 했잖아요. 그 근데 저번에 녹음할 때 이제 고정 패널로 하기로 했었던 분이 한 분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네. 오늘 바쁜 일을 다 물리치고 여기 왔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기와 그리고 9기 스텝을 다녀왔던 푸 김규범입니다. 푸? 반갑습니다. 곰돌이 푸? 예, 저희 조 누나들이 지은 별명입니다. 와, 곰돌이 푸다. 어우, 어색해. 어우, 어색해. 여러분, 저 많이 준비하는데. 예, 아, 그, 팟캐스트에 올라간 거죠, 우리 방송이? 아예 올라갔습니다. 아예 올라간 거죠? 예, 이거 시험 방송이라 우리 약간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예, 올라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좀 반응이 어떤지, 혹시 좀 주변에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같이 쪼꼬유가 왜 쪼꼬유냐, 발음이 이상하다, 뭐. 저는 내 친구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그냥 뭐 저 잘한다던데요? 오, 깔때기? 그럼 뭐 네. 다른 분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래 이런 게 술자리에서 이제 막자지껄한 사이 이제 그런 장소에서 난 소리인데 너무 차분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왔나? 분위기는 제가 잘 못 띄워요. 왠지 저 터지는 것 같은데? 저것도 엄청 준비하고 온 거예요. 아, 단장님, 그, 직접 예. 올리신 거죠? 아, 예. 제가 올린 건 아니고, 다른 운영진이. 아, 그, 좀, 반응이 어떤가요? 뭐,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뭐, 재밌다고 해요. 근데, 난 솔직히, 왜 재밌는지.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여행했던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그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정말 재밌어요. 지금 오늘 쪼꼬 이 사람 지금 선글라스 입었어. 구분이 안 갑니다. 진주담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세요?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 나 면도 됐는데. 그 리뷰나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제가 지금 팟빵 리뷰를 보고 있는데 푸조 타고 유럽 가고 싶다. 시험 끝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유럽 자동차로 질주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생각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아우터반 얘기 뭐 다들 재밌게 들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고도 뭐 페이스북이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드릴게요. 네. 네, 드려야겠네. 그리고 쪼꼬우유에 대한 칭찬이 좀 많던데? 아, 저요? 선글라스 낀 걸 안 봐서 그런 거 같아요. 센스 있게 추임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받쳐준다고. 아, 정말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주남의 그 사투리가 듣기 되게 싫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껐대요. 듣기 싫어가지고. 저희 거의 표준한데요. 강남 말 진주에 가면 변했다고 욕해요, 애들. 그리고 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 아, 뭐 그럼 말을 해야죠. 안 합니까, 네. 여러분? 규범이 얘기 좀 들어보죠. 그 규범이는 7기를 갔다 오고 그리고 또 9기 삐코스 때는 스텝으로 본부사로 같이 다녔잖아요? 뭐 어땠는지? 말해볼까요? 자, 시작! 우리 두거미는 예. 푸입니다, 푸. 아, 예. 푸는 곰돌이 그 얘기는 곰, 곰. 네. 일단. 똑같이 생겼어. 일단 저는. 맛있게. 이제, 전, 네? 저는 이제 작년 7기 때 단원으로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9기 B코스를 이제 스텝으로 다녀오게 됐는데, 예, 저에게 있어서 유럽이라는 곳은 진짜 저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계기가 됐어요. 예, 제가. 갔다 와서 학교 그만뒀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터닝포인트. 학교 그만두고 학점을 학원으로 옮겼죠. 네. 왜 옮겼는지 그런 얘기. 뭐, 천문학과였는데. 네. 예, 자동차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깨닫아서. 예, 깨닫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우고 싶은 건 천문학이지만 하고 싶은 건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래, 유럽 사람들은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나도 그럼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자동차를 배우는 학점을 이제 학원으로 옮기게 된 저에게는 진짜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치, 멀쩡한 국립대 때려치고 오토칼리지에 들어간 거죠? 네. 부모님이 날 믿어주나? 부모님은 원래 저한테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데 왜 그냥 왜 자동차 좋아하는데 그냥 전문대라도 가지 왜 안 갔냐고 그러셨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다가 이번에 간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고 너는 자동차나 이제 비행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러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좋네요.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엄청난 용기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와, 박수.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럽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대학교와 상관없이 내가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닌 친구들은 일찌감치 여러 기술이나 전문적인 분야를 배워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문 직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적지 않은 뭐 보수도 받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모습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맞아요. 사람들이 막 자동차 타고 달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그 유럽에 갔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게 아, 이 여유가 너무 좋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우리 이제 저번에 첫 번째 녹음을 하고 이제 방송을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음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 뭐라 오프닝 음악이라고 하나? 그 오프닝 뮤직, 뭐냐면 네. 시그널 뮤직 이렇게 네. 보통 얘기하죠. 아예 생소한 음악인데 어떤 음악인지 제가 듣기로는 저작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음악 분위기도 약간 여행 느낌이 나는 분위기의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스코틀랜드 곡이에요. 스코틀랜드 예 민요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민초들이 즐겨서 부르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그런 곡이고 지금 아일랜드에서도 많이 불려져서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 있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 그때마다 제목이랑 가사도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떤 빠른 템포 노래 되게 분위기 있게 뭐 기타로 하기도 하고 성악가들이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파페라 가수인 이명주도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노래 제목이 뭐죠? 이게 원래 잉글랜드 원래 영국인데 스코틀랜드랑 병합된 거죠 영국이랑 그래가지고 원래 영어를 쓰는데 약간 말이 다르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영어 사투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 그 악센트 종류가 가장 많은 게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서울 분들도 진주남 말투 못 알아들어요? 나 서울 말 쓴다. 제목 얘기 안 해줄까요? 아, 윌리우고 레시고? 윌리우고 레시고. 그 레시라는 말이 레이디. 이 레이디라고 바꿔서 이제 부른 가수도 있죠. 그런 뜻이에요. 예. 윌리우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소녀요? 예. 고칠 때 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얘기하니까 좀 기억에 나는 일이 있는데, 저번 겨울에 런던에 있었거든요. 영국에 가서 런던에 있는데, 이제 런던에 그 내셔널 갤러리도 있고, 한 엄청 그 유명한 트라팔가 광장. 트라팔가 광장? 네, 거기 있었는데, 그 광장을 어떤 사람들이 점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파란색 옷을 다 입고, 운동복을 입고, 바지는 또 치마를 들었어요, 남자들인데. 뭐, 바지 안에 안 입은 사람도 있고. 그 어떻게 했나? 아스깨끼. 충격이었어. 했어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래 되는 건가? 맥주를 뿌리고 병을 깨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런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축구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트라팔가 광장. 점령하러 왔다. 네, 여기 점령하러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상이랑 이런 데 다 파란 색깔로 다 칠하고. 그게 지금 식기 C코스가 이제 캠핑카, 대학생 캠핑카 유럽 대장정으로 이제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면 좋겠는데, 단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식기 C코스를 제가 얼마 전에 수정을 해서 공지를 하게 됐는데, 단순하게 캠핑카로 한 것도 특징이지만, 보다 우리가 초점을 둔 거는, 그러니까 식기라는 숫자에 맞고, 그다음에 제디 대장정의 뭐 이런 필로트답게 네. 좀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식코스 기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을 해요. 소치. 그렇지. 거기에 뭐 김연아 선수 나갈 거고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도 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아 소치 간다. 소치 간다. 소치 가는 걸 이제 알아봤지. 가려고. 가요? 아 캠핑카 타고. 뭐 캠핑카 타고 가도 되고. 근데 기간이 딱 겹치죠? 딱 겹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3일까지인가? C코스가? 그럴 텐데. 예, 예. 네, 그리고 그 올림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이거는 입국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이랑 입국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설마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희 7기 때가 이제 선수들이랑 런던 올림픽 때였어요. 아 런던 올림픽. 저희가 같이 입국했었죠. 그때 대박. 저희가 같이 동시에 거의 시야대가 비슷하게 입국을 했어요. 아, 비행기만 다르고? 예, 비행기만 다르고. 거기는 런던에서 우린 파리에서. 네, 근데 저희가 도착한 순간 기자들이 와가지고 에이 선수인 줄 알았는데 고민 나가지고 꼴까지 들고? 네, 저는 나중에 나왔어요. 저 선수들 나오는 거 보고서 오, 야, 멋있다.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입으면 가능하겠죠, 어쩌면은. 오, 그러다 보면 진짜 대박인데? 예, 거의 겹칩니다, 그니까. 완전 겹치네. 완전, 예. 2월, 시코스는 2월 5일 날 파리 인을 해서, 2월 26일 날 파리 아웃을. 아, 하게 26일이에요? 예, 하게 되는데. 3일 뒤네? 아, 보통 선수들도 좀 구경하다가 와요. 여행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원래 소치를 가려고, 제가 네. 비행기 편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거는 유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그르노블, 알베르빌, 샤모니. 샤모니 몽블랑이 유럽에서 가장 그 높은 산. 아 그래요? 예. 아 샤모니 몽블랑 그러니까 맛있는 거 생각이 나. 그때 이기 때 이쪽으로 왔었죠. 알프스 정복하자 할 때. 아 거기예요? 예. 거기. 정말 힘들어. 인스부르크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토리노. 그 다음에, 코르티나 담페초. 네? 네? 그건 뭐예요? 아, 맛있겠다. 꽈다 이름처럼. 이탈리아에,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미슈 파르텐 기르텐. 네? 혹시 한글로 써놓고 있는 거야? 치명을 그대로 해야지. 가르미슈 파르텐 기르헨. 이건 맛없겠다. 스웨덴 같은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생모리츠. 이런 데. 이런 중심, 개최 도시. 아까 어디 있죠? 인스부르크. 인스부르크. 인스부르크. 유명하지. 인스부르크는 동계올림픽이 두 번이나 열렸던 곳이고, 올림픽 외에도 뭐 청소년 대회, 뭐 세계선수권 대회, 장애인 대회 이런 것들을 동계스포츠의 단골. 아, 좋네요. 예, 그거 사는 사람들은 되게 이골이 났어.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또 하나보다. 또 하나보다. 뭐 그렇게 가죠. 실제로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겨울철 유럽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알프스랑 티롤 산맥 지역, 인스부르크, 뭐 인터라케 이런데 뭐 산악 스키 타러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죠. 이렇게 해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캠핑카로 기왕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선수들은 소치에서 열심히 경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돌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알리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코리아를 좀 알리는 거죠. 그런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는 푸조 리스 차량도 좋지만 좀 더 이벤트 성격이 강한. 좋네요. 그래서 캠핑카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캠핑카 옆에다가 이제 코리아 팀 승리 기원한다 이런 이제 현수막도 달고 이동을 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말로 쓰나요? 둘 다 써야죠. 현지어나? 네. 영어랑. 그것까지 아니. 알겠습니다. 각 나라 말로 할지, 영어와 우리말로 할지 이것까지 안 정했는데. 네. 프랑스어까지는. 예. 또 기념품도 제작을 해가지고 뭐 책갈피나 이런 거 해가지고. 책갈피 유럽 사람 책 많이 읽어요. 저도 책 많이 읽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뭐 깃발, 현수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아리랑도 부르고. 응? 아리랑도 부르고. 책갈피는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잠깐만. 약속하는 건가? 맛집이네요. 방송 이제 얘기해야지. 제가 네, 실제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원래. 그때, 저 7기 때 진짜, 나눠주려고, 영상을 보면은. 네, 못 나눠줬죠. 몇 개나 있는데, 책갈피? 한 1000개 있어?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아, 그 책갈피에다가, 이런 거 쓰긴 할 거죠. 코리아 팀 승리 기원하는, 우리는, 필로트 10기다. 이런 얘기 이제. 뭘 좀 줄까? 1유로 10. 아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돈여도. 아니, 술? 술? 네, 술? 어떤 기념품 하면 좋을지, 뭐, 후기에다가 남겨주셔도 좋고. 소주 미니어처, 소주 미니어처. 소주 미니어처. 왠지 너도 대박이야. 썸났어. 뭐 그렇게 해서, 시크스. 아, 특별한 여행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단순하게, 유럽을 여행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 사절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확실히 그런 거죠. 그쵸, 예. 조선통신사 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는 유럽 갈 때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항상 옹매무새를 바르게 했었고. 네, 옹매바지. 내 몸을 유지했었고. 옹매바지. 진짜. 아, 용납을 그랬네. 아, 우리 옥친구. 우리 오늘 1일 게스트. 네. 아까 6기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때도 캠핑카 했잖아요. 네, 캠핑카 몰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도 몰아본 거고 캠핑카도 몰아본 거죠. 네, 한 번씩 몰아봤죠.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운전을 하기는 일반 차가 확실히 편합니다. 당연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차가 이제 좀 많이 큰데 캠핑카가 네. 네, 길이가 거의 한 7m 정도 됩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미니버스네요? 거의 미니버스인가?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요? 이제 이종 보통만 있어도 이제 국제 면허증으로는 이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국제 면허증은 일종 구분이 없죠. 네, 구분. 우리나라에만. 네, 우리 이등을 잘 노렸어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다 수동 기어를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유럽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토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가끔 있긴 한데. 비싼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 다 수동이고. 비싼 차량도 다. 정말 비싼 거죠. 정말 비싼. 벤틀리 같은. 네, 차량. 그래. 그런 차는. 내가 몰아봤어. 몰아봐서 모르겠는데.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웬만한 차량들은 다 몰아봤었는데. 캠핑카도 혹시 가면 수동인가요? 네, 수동이었습니다. 아, 재밌겠다. 아, 저는 뭐 당연히 면허는 이제 수동으로 땄기 때문에 네,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긴 했는데 좀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큰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 좀 무거운 네. 얘기라. 네. 자, 여러분. 자, 침착 갑시다. 네. 얘기해주세요. 네. 네. 아, 여행 이제 초반에 이제 운전자 교육을 하는데. 아, 운전자 교육. 여행하기 전에 운전자들이 와서 이제 네. 운전자 교육을 먼저 하죠, 따로. 네. 그때 베르사유 갔을 때? 네. 베르사유로 갔다가 이제 캠핑장으로 복귀를 하는데, 네. 이제 교차로 해서 우회전을 하다가, 네. 이제 다른 좋은 이제 차량이 이제 아, 저희 차를 초를 네. 아, 하려다가 교육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꼭 있어요. 네. 초를 하려다가 이제 저희 차 왼쪽 사이드를 박아가지고 아 사이드 미러? 네 유리 말이죠. 네. 이게 순서대로 돌아야 되는데 같이 돌려고 한 거지. 같이 돌면서 추월해서 힘들 수 있겠다. 그 크기가 자기 감이 안 잡히니까 쓸었을 네. 수 있겠다. 아 그럼 차끼리 부딪힌 게 아니라 유리창이 박은 거네요. 유리끼리. 아니요, 저희 차 사이드랑 이제 그 차는 오른쪽 이제 차 뒤편이랑 이렇게 아, 아. 그래서 그 차는 이제 오른쪽 뒤편에 이제 제대로 기스가 났고요. 네. 저희 차는 사이드 미러가 거의 한 반파됐었습니다. 여기서 큰 사고란 뭐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난 손바닥이 잘리거나 이게 큰 사고라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큰 사고는 그만큼 보증금이 까였다는 그거 아, 하나로 보증금의 거의 한 3분의 1이 1 가까이 날아가셨습니다. 아, 그것도 마음 편하게 운전했겠네. 갑자기 날아가 보증금. 운전하는데 그래도 조금 힘든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임시 방편으로 이제 아, 테이프를 감았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냥 투명 테이프가 아니고 사실 이제 박스 테이프? 근육 테이프라고 그거를 아, 그걸로 감았었습니다. 그때 아, 급하게 한다고. 네, 급하게 한다고 가지고 있던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시야가 조금 가리는 게 있었고요. 이제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떼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여행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그래 그대로 놔뒀었습니다. 어, 잠깐만. 그러면 캠핑카는 리스 아닌가요? 아, 렌트. 아. 자, 전반적인 설명을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캠핑카로 하면 한 네 손가락, 몇 손가락인가요, 단장님? 아니, 뭐... 세 손가락인가요? 우리끼리는, 우리 형님끼리 농담삼아 1등, 2등을 구분해요. 1등은 이제 따로 저희가 캠핑카를 배운 따로 그 분 계시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이제 넘버 2, 넘버 3 그 할아버지가 평생을 캠핑카 여행을, 세계 여행을 하신 분이죠. 예, 아, 예, 쑥스럽습니다. 저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만큼, 캠핑카에 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사실, 교육만 잘 받아도, 방심하지만 않아도, 충분하게 운전합니다. 저번에 1회 때 얘기했듯이, 실제로 초보 여성 운전자가 캠핑카를, 운전하면서, 한 번도 긁힘도 모두 없이 전액 100% 받았던 그리고 초보 운전자일수록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저 날 많이 운전했잖아요. 네. 이제 뭐 저도 여러 번 했으면서 보증금을 이렇게 까이거나 한 적도 거의 없었고 사실 조심만 하고 주의만 하면 되게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캠핑카죠.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아 좀 약간 이제 캠핑카 운전한다고 약간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게 편안합니다. 실제로 캠핑카는 다른 차에 비해서 높아요. 한 3.2m 와, 높이가 1층이네요? 그치 완전 네, 운전석 위에 침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7m 아 멋있어 그 다음에 이 폭은 미터는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차보다 이제 더 훨씬 넓죠. 넓죠. 그리고 땡매로 앱으로 더 나와 있잖아요. 밑에도 더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 내려서 봐줘야 됩니다. 임의로 자기가 뭐 나 운전 좀 하는데 하면서 하다가는 뒤에 쾅 보증금 까이고 이게 되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이 예, 캠핑카가 편리한 게 참 많거든요. 밥도 안에서 먹죠? 네, 밥도 안에서 이제 캠핑장에 들어가서 이제 전기랑 다 연결해가지고 안에서 조리를 다 해 먹습니다. 좋던데. 네. 아, 저는 캐러반에서 몇 번 생활을 해봤었거든요. 다 좋은데, 테레비가 불어가 나가지고. 정말 억울했던 기억이. 캐러반에 TV도 있어요? 네. 그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도 있고 거기서 이제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예. 그걸 설치하면 텔레비전이 나오죠. 근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볼 수 없어. 언어가 들리니까. 한국 방송 한번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캠핑카는 자 기침하고. 춥지 않아요? 아 캠핑카는 이제 가스를 틀지 않으면은 진짜 상당히 춥습니다. 이제 밤에 잘 때는 겨울이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당연한가?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하지만 가스를 틀어서 이제 히터를 틀면은 네, 별로 춥지도 않고 따뜻하게 이제 오히려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스도 넣고 기름도 따로 넣는 거예요? 경유를 따로 넣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유를 쓰고 네. 그다음에 그 캠핑카 안에 있는 전자장치 그다음에 보일러 또 보일러가 난방이지 보일러 말해 순간 혹할 뻔했어. 그다음에 냉장고의 전원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스 한 20kg짜리 가스를 캠핑카 옆에 그 두 개씩 아 비상용이랑 예, 비상용 예, 예, 해서 채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캠핑카 자체 12V 전원 그 다음에 그 연결되어 있는 가스 그 다음에 캠핑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 220V 공급하는 외부 전원 이 세 가지 갖다가 냉장고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고 신기하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 그리고 그 전기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원 220V를 연결했을 때는 뭐 캠핑장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전기를 쓸 수 있고. 예, 전기가 그 캠핑장에서 제공해 주는 이제 전압 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한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뭐 전열 기구도 뭐 어떤 특정 한도 그 와트 수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12V로 이제 차량 자체 배터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차 자체 배터리가 있고 아, 이 캠핑카 네, 예, 안에 있는 이거 자체 전원을 책임지는 배터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12V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제한적이죠. 전기 사용이 뭐 그래도 뭐 핸드폰 충전이나 뭐 DSLR 충전이나 노트북 사용 정도는 가능하죠. 신기하다. 집 한 채를 거의 끌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죠. 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예민해. 아, 장비인가요? 그 캠핑장 뭐 냉장고 하나, 서랍 하나, 서랍도 이동 중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잠금 장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게 이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잘 쉽게 파손이 되고 부러져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뭐 할 때마다 돌다리도 즐겨 다듯이 하나 이렇게 하나 조심스럽게 이제 한 경향이 있는데 아 이제 또 우리 젊은 혈기 왕성 응원하고 간 애들은 심지어 막 그 소파 침대에서 막 뛰고 내 사이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물 탱크가 있어서 물 채우면 이제 그 물 갖다가 싱크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따뜻한 물도 나와요? 보일러 틀면 따뜻한 물 나오죠. 신기하다. 뭐 화장실 샤워실도 안에 있어서 뭐 이렇게 물 샤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화장실이요? 화장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로 내려가요? 아, 저 밑에. 아니, 저 밑에 나가면 저 위로 가요? 저 밑으로 가겠지. 따로 그게 전용 그. 통이 있어요? 예, 네,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카 그. 밑에. 그래서 저 밑에 가면. 무슨 생각인데요? 화장실 밑에 딱 있어. 근데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대신에. 버리는 곳. 예, 버린 데 캠핑장 내에 버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쉽게 딱 뜯어져요. 그래서 그 뭐지 이거? 농해제 주전자 같이 생겼어. 주전자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끌고 가는 것도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거 캐리어 끌고 가듯이 농어줌을 끌고 가. 색깔이야. 가서 이제 그 유럽에 그 특허받은 파란색 용해제가 있어요. 네. 용해제를 부으면 뭐 전혀 무슨 냄새도 안 나고. 뚜껑 열었을 때 나잖아요, 근데. 아니. 넣는 곳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서, 전혀 뭐 그걸 처리할 때 너무 떳떳하게 가더라고요. 그치? 사람들이 그 처리하려고 내 거다. 내가 듣다 내가 먹고 내가 내린 거다. 내 거다. 근데 칼락 아니죠? 칼락 같은데? 왠지 모르게 상상이 되네. 아 근데 안 보인다 내가. 그래서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아, 근데 그거 사실은 잘 사용은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요되니까. 예, 어차피 캠핑장 들어가면 캠핑장에 훨씬 더 뭐 샤워 시설이든 화장실이든 이렇게 다 있으니까 또 이동 중에도 뭐 휴게소 들어가면 화장실 같은 거 있으니까 잘 사용은 안 하고 또 애들이 이제 짐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짐 창고로 많이 사용되고 아 그럼 그럴 수 있겠다. 네, 창고로 좀... 많이 사용되고 가끔 비상식 아니 비상식 안 할래요. 비상식 하면 안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걸 사용한 사람이 처리하자 이런 기준을 좀 정하죠. 그러면 저희는 여름에 8명씩 갔는데 캠핑카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캠핑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6명, 7명, 8명까지 침대가 있는 게 있어서 종류에 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6명? 적게는 6명, 많게는 8명? 이제 한 조가 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잠자리는 각각 그 침대가 있어요. 보통은 운전석 위에 더블 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뒤 어떻게 보면 거실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모임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곳에 테이블하고 소파가 침대로 변신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두 명 잘 수 있는 침대가 나오고요. 뒤편은 캠핑카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 뭐 6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1층 1인용 그 침대가 2층 침대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예, 이게 사이드가 아니라 아예 뒤편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뒤에가 밑에 부분은 차고처럼 수납 공간처럼 되어 있고 위에 예, 2인용 사실 2인용이라고 해도 뭐 3명 그렇게 유럽 사람의 2명과 한국 대학생 2명이 다르죠. 그렇죠. 심지어 뭐 1인용 그에서 막 2명씩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전에 4기 때 6기 때 남녀 구별 사실 침대가 이제 칸칸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차별로. 예. 뭐 1호차, 2호차 묶어가지고 1호차는 1, 2호차 남자, 뭐 2호차는 1, 2호차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내가 만장일치로 그거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냥 조별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당연히 지금까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파티션이 쳐져 있으니까 맞아. 예, 더블 침대에서 남녀가 같이 자지만 않으면 괜찮죠. 캠핑카를 가야겠네. 캠핑카. 아니 멋있겠다. 다 같이 똑같은 마크 달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면 좋겠다. 그 우리가 우연찮게 주로 이용했던 캠핑카의 이름이 필로트였어. 아, 저 봤어요, 그거. 메이커가 있어. 네. 누가, 필로트에서 만든 건가요? 이게 물어본 애도 있었어. 그럼 이제, 캠핑카 직접 이제 네,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직접적인, 이런 사용, 실무 사용서? 사용법? 이런 걸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제가 이제 캠핑카를 한 달 정도 몰았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안에 이제 뭐 서랍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자분들 혈기왕성한 남자분들 이제 그거 여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지 이제 손잡이가 안 부러지면 애기다 생각하고 잡으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랍을 열려고 그냥 진짜 별로 힘도 안 주고 살짝 당겼는데 손잡이가 빠졌었네. 순주랑 가능할 네. 것 같아. 네 손가락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니야. 손가락 굵은 게 정말 무서운데. 아 그 정도로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건 좀 쓰실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진짜 치우려면 귀찮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치. 그 진짜 급할 때 아닌 거는 진짜 전혀 안 썼고요. 이제 아예 그냥 화장실 샤워실을 그냥 창고처럼 썼습니다. 거기는. 좋네. 그리고 캠핑카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행 기간 동안에 짐을 옮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럽다. 완전 이거 진짜 텐트 친구 완전 부럽다. 테트리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텐트 친구 내가 낭만이. 테트리스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짱이네. 네. 아니 호텔에서 자도 그 호텔까지 짐을 옮겨야 되고 빼야 되고 어 진짜 장난 아니네. 아니 세탁기는 없죠. 아, 세탁기는 당연히 없죠. 예. 좋은 지적, 좋은 지적. 네. 궁금할 수 있어요. 아, 궁금한 거 나도 없어요. 아니, 뭐, 맛있는 건 있나요? 어, 마트 갔다 오면. 마트 갔다 오면은 맛있는 게 생깁니다. 아, 이불은 어떻게 해요, 이불은? 어, 이불은 따로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침낭을 준비해 간 걸로, 아. 이제, 덮고 자고 그렇게 했었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뜬금없네. 그러면 와이파이를 찾아서 보이스톡을 하시나요? 어, 그럼 그 캠핑카 안에 식기 있던가요? 식기? 식기? 네, 식기도 기본 식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제공을 원래는 안 해주는데 네, 이제 얘기를 잘 해가지고 받았죠. 근데 우리가 캠핑카 자고 이런 거 한번 푸조가 싫어하지 않나요? 아, 푸조요? 아, 우리 푸조 그 파트너십 맺으러 그때 갔을 때 네. 저번에 2010년이라고 했는데 2011년이더라고요. 잘못 얘기했죠. 네. 아까부터 그 정정하라고 방송하기 전에. 네, 그때 그 우리 사진 가져갈 때 그때 캠핑카 했었던 것도 같이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잊지 않겠구나. 아, 그러면 냄비나 뭐 칼, 도마 이런 거 다 있었으면 따로 사실 필요는 없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이제 조리 도구 같은 거를 좀 덜 들고 간 편이었죠.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뭐 AB도 마찬가지죠. 펜션 맞아요. 펜션 모기로 이렇게 하면 거기가 더 많을걸요. 아, 거기는 종류가 더 많고 엄청 많고 좀 더 튼튼하지. 오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는 오븐인데도 있고 어떤 때는 작년에 그 어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뭐 세탁기 맞아 또 있는 데도 있고 뭐 오디오 빠방한 데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리고 혹시 운전 이동할 때 이제 운전석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운전석을 조수석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캠핑카 안에 있는 그 거실 그런 데서 놀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뒤쪽 이제 운전석 뒤쪽에 이제 테이블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실패를 좀 합시다. 누워서 가시는구나. 네. 누워서 누워서 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제 아예 테이블을 침대로 바꿔서. 아, 지금 간장이 표정이 이상한데 이 자식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전벨트 다 매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갈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차는 내가 봤는데 테이블로 사용하는 흔적이 거의 없는 그 차 열어볼 때마다 항상 침대로 제거가 됐어. 아침이나 점심이나 밤이나 괜찮아 봤죠. 그게 이제 뒤쪽에 이제 창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밖에서 사실 봤을 때 이제 안이 그렇게 잘 보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이제 안에선 밖에가 그렇죠. 보이는데 밖에서 안 작아서 창문이 작아서 약간 그리고 이렇게 썬팅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약간 그 어두운 계통 그 사생활이다 안에가 보이면 어떡하지? 예, 걔네들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중, 3중에 그 돕는 것도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아, 재밌겠다, 캠핑카. 근데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운전석이랑 보조석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거실로 쓰는 공간이랑 조금 이제 약간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조원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제 운전석 쪽에서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이제 소리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랑 이렇게 둘이서 그래 7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7미터는 이제 제일 뒤쪽까지 그치 차 맨 앞부터 제일 나도 알고 말하면 안 나고 안 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창이 작고 이제 실내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 보니 이제 달리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지쳐서 뒤에는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지친 거지. 네. 아니 근데 충분하게 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햇볕이 들어오게끔 아. 창문이 달려 있고 양옆에도 그 밝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원하지 않지. 근데 그런 친구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캠핑카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어때냐 이제 누워서 경치 구경하면서 갈 때? 부럽다. 세상 다 가진 기분이네. 그 진짜 유럽 경치만 봐도 약간 좀 마음이 네. 안정이 되는. 근데 그럴 때 누워서 누워서 가다가 30분 지나면은 차 얼고 침 지르면서 안 돼, 안 잡혔어야 돼. 목 마르네? 하면 가서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고 맥주 운전자는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 미치는 거고. 근데 운전도 괜찮잖아요. 그 크루즈 기능부터 시작해서 전반 뭐 이렇게 갖추고 다 갖춰 있고. 아 크루즈 기능이 그 속도 유지하는 기능인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능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약간 앞쪽에 타면 앞쪽 의자,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의자들은 이게 회전이 돼요. 아 뒤로요? 뒤로 아. 볼 수 있죠. 회전이 되고 쿠션이나 이게 마치 비행기 항공 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특히 시야가 캠핑카가 좀 높잖아. 네. 그리고 그 창문이 넓고 그리고 시트도 약간 높고 하니까 이게 경치를 보기에는 앞자리가 딱이죠. 좋겠다. 운전자가 최고지. 경치인데 좋긴 하지. 그렇죠. 그랬다가 옆에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한다 그러면 잠깐 운전자 왕따 시키고 조수석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탁 뒤로 돌려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또 다른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없는데 다 꼭지로 만들어놨나? 솔직히 이거만 있어 없어 우리 옥. 아 안 좋았던 기억도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너무 안 좋았던 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좀 좋았던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얘기해줘. 아 세상 모든 게 어떻게 좋을 수만 있습니까? 당연히 여행 가면서 좋은 일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후 모임들 이어 나가는 거 보면 이제 그 좋았던 게 점점 더 커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추억도 많이 생겼고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이제 캠핑카를 이제 운전할 때 뒤쪽이랑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이제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 이제 사실 이제 운전자는 거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둘이만 거의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수석에 이제 앉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안전 운전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밤에나 이제 아니면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옆에서 안 자고 진짜 같이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 게 진짜 운전하는데 피로감도 좀 덜 느끼게 하고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아, 내가 이 친구가 하려는 안 좋은 얘기가 대충 뭔지 알겠어. 조수석에 있는 애가 작구나. 아, 여기. 조수석의 역할은 말 그대로 조수석. 운전 도와주는 자리. 가끔 뭐 보조석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조수석이죠. 그리고 뭐, 캠핑카 뿐만 아니라, 푸조리스트 승용차로 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 때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잘하세요. 이 선글라스 끼면 지금 제 옆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서 빨리 끝나라 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차량 난방 운전 중에 차량 난방 할 때 운전자가 다 컨트롤 가능한가요? 우와 완전 비행기 필라고. 아, 그건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 예. 이제 그거를 켜는 그 아, 스위치가 있습니다. 패널이 아, 그거는 승용차 틀리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아들으면 에어컨 버튼 꺼버렸거든. 그래, 너무 운전해서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돼요. 말을 들어야 뭘 하지. 저는 조수석에 탄 애가 막 딴짓하고 잠자고 이렇게 하면 여름에 그 카시트에 불 있잖아요. 아, 열쇠를 켜고 왔어요. 걔가 더워서 어쩔 줄 몰라. 아,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틀었는데 왜? 막 그랬지. 네. 아이가 눈치챗을 하나? 그러면 좀 불편하겠어요. 운전자는 더운데 계속 뒤에서 낭망틀고 있으면은. 이제 꼭 그렇지 않죠. 이제 캠핑카도 이제 차량이다 보니 이제 차량 자체에서 켜는 이제 뭐 에어컨이나 히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따로 이제 설치돼 있는 이제 난방 기구를 또 켜는 게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제 좀 운전석에서 덥다 싶으면 차라리 그쪽에서 에어컨을 틀어버려도 되고요. 아, 아 그렇게 가능하죠. 색다른데. 어쨌든 여러모로 캠핑카 여행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자동차 유럽 대장정 이것도 엄청나게 대학생들한테 막 이런 건데 진짜 한국에서 비싸잖아요. 렌트하는 것도 하루에 30만 원 이라던데. 아,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우리나라 캠핑카는 아직까지는 유럽 캠핑카 따라오려면 많이 멀었던데. 멀었죠. 그렇죠. 차 사이즈부터. 예, 실제로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였나요? 그 자동차 회사가 캠핑카를 만든 걸 시도했다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캠핑카는 사용해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곳곳에 사용자 중심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데, 되게 배려심이 있구나라는 게 배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캠핑카 만든다라고 해서 제조업체에서 만드니까, 그 놓치는 것들이 많죠. 빈틈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그런 기억이 나네요. 처음 유럽 갔었을 때 진짜 부러웠던 게, 노부부가 캠핑카 타고 그 캠핑장에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진짜 부러웠었는데. 그런 경험을, 뭐, 많은 분들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참고하고, 이렇게. 그, 캠핑카가 참 좋은 것 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대학생 여행뿐만 아니라 지인들하고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여행할 때도, 왜냐면 아무래도 자동차, 일반 승용차보다 캠핑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하고 여행하거나 또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걸로도 그때 참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여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캠핑카 얘기 이 정도 하고 일단 일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새로 편집해서 이제 일부로 좀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캠핑카 얘기는 네. 사실 뭐 방송에서 다 하는 것 좀 한계가 있고 예전 그 나중에 만약에 쉽게 오는 친구들 전체 모임에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캠핑카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도 할 거고 오. 실제로 여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이제 이틀 동안 운전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캠핑카 교육을 하는데 그때 직접 경험해 보면 아 캠핑카가 어떤 거구나 유럽에서 또 같이 여행하다 보면 아 유럽에서 캠핑카로 여행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스릴 넘치겠네요. 그, 아, 정리를 합시다. 그, 이제, 바쁜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오늘 게스트 분부터 해서 좀 소감이나 이런 거 한마디씩 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누구부터? 자, 싸우지 말고 이부터 해라, 그냥. 얘들아, 서로 말하라, 그래. 네, 오늘 이거 팟캐스트 녹음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시간 잤죠? 3시간 잤어요, 오늘? 잠오지. 6시에 잤다가 9시 좀 넘어서 잠이었죠. 지금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 상태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래도 캠핑카에 대한 이제 좀 궁금했던 것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갈 때는 캠핑카를 꼭 써야겠다. 부모님이 가서 예, 부모님 오실 때는 이제 캠핑카를 써야겠다 확신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즐거워. 네, 지금 죽으려는 표정인데. 지금 아유, 힘들어요. 혹시 뭐? 아, 제가 어제 이제 설명회 나와가지고 그 얼떨결에 이제 팟캐스트 녹음까지 참가하게 됐는데 얘가 뭘 들고 갔죠? 지금 들어보니까 네. 승준은 어제 설명회 시작했던 2시부터 지금 현재 오후 3시인데요 잠깐 집에 네. 갔다 온 서너 시간 빼놓고는 계속 같이 붙어 있었네. 아 지금 아직도 지금 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아 오늘 좀 녹음 그리고 나름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제. 나중에 들었을 때 오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난 못 듣겠더라. 내가 너무 막 어떻게 아, 세 번째 들으니까 그때부터 좀 들을만하던데. 세 번째 진짜 참을성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단장하지. 나는 못 참는데 진짜. 아 우리 규범이도 아, 오늘 우리 곰. 아 예. 오늘 처음 녹음했는데. 네. 푸죠 푸. P O O H. 저작권 걸려요. 네, 디즈니. E. O H E. 아, 걸어! 씨, 걸어라! 몰라, 걸어라! 일단 진짜 다 잡아라! 네, 하여튼, 오늘 저도 처음 녹음을 했는데요. 다시. 규범아, 마이크 만지지 말래. 단장님이 고개를 잘해줄래. 와, 자꾸 마이크 뚝뚝 들어와요. 자, 여기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처음이다. 하나, 둘, 셋. 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편집을 하는데 마지막 편집을 하는데 괜찮아. 아, 네. 함께 가자 시작. 네. 아, 저 오늘 첫 번째 예, 처음으로 녹음한 건데요. 예, 막상 그러니까 그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름 화기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녹음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보다 안 화기애애한데 저보다 더 차분하게 나갈 것 같은데 기호가 어떡하나. 그럼 지난번에 얼마나 오늘 이번 녹음된 거 얼마나 더 차분하게 들릴까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네 재밌었어요. 네 뭘 말해야 돼? 너도 별 할 말이 없지? 야 단장이 배워란 말이야. 자기 지금 할 말 다 준비해놨다고 오늘도. 마지막부터 다 준비해놨다고 지금. 아, 첫 패널이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어차피 패널이니까 나중에 차차 늘겠죠. 차차 늘겠죠 뭐.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해야지 뭐. 화이팅. 자 우리 쪼꼬우유 네, 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녹음했는데 지금 저희가 상태가 다 말이 아니세요 참. 아니에요 본인만 그래요. 아 저만 그래요? 쌍가슴이세요 왜? 아 제가 화장 안 해가지고 근데 뭐 진주남님도 씻은지 안 씻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 면도했어요. 어쨌든 저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도 다 같이 녹음하고 게스트도 오시고 그래서 좀 뜻깊은 녹음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돌아니 지금도 사랑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예 우리가 뭐 얼마나 녹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3시가 된 걸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9시에 일어나서 지금 3시입니다. 6시간째 계속 같이 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네 여기 장소가 이상 독서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1시간 반 넘게 한 걸 다 날렸습니다.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녹음하느라 다들 좀 지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앞으로 점점 좀 발랄한 느낌을 날 수 있게 이제 그런 섭외나 이런 진행력을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 녹음한 거 듣고 정말 재밌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듣는 사람들한테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읽는 책도 읽어보려고 생각만? 생각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만 그럼 뭐 집에 가셔야지 생각이 눈치 터가지 잘 생각해. 부산에 예, 1년 만에 오게 됐는데 정말 녹음만 하다가 가네요. 술 먹다가 잠깐 졸다가 일어나서 녹음하고 갑니다. 아, 저 그, 보셨잖아요. 예, 엎친 데 덮친 기억인데 예,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다음에 얘기할 거를 지금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2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2회죠. 2회 1부 이제 2회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차량도 얘기했고 우리 여행도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우리 갔었던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리? 네.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명소들이나 거기에 깃든 어떤 역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많이 할게요. 네. 어제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얘기들만 나와도 어제 뭔 얘기했더라? 아유 형님 그 에피소드가 장난 아닌데 다음 주 참가를 못하네. 아, 다시 참가를 해줄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1부는 언제 이제 올라가죠? 모르는데. 몰라요? 아니 단장님이 편집하면 올라가겠지. 아, 나 몰라. 나 편집 나 안 해. 나 몰라. 제가 하나요? 형님 마지막 준비하신 멘트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아 근데 보통 진행자가 마지막 멘트를 하지 않나요? 저는 준비 안 해요. 지금. 나도 준비 안 했는데. 또 이러면서. 나오겠죠?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뭐,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상태도 제가 제일 멀쩡한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근데 저녁부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1박 2일 동안에 좀 많이, 설명이도 하고, 7기, 8기, 9기, 뭐, 1기, 3기, 6기, 뭐, 한 번에 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또 녹음도 하고, 그냥 스펙타클하게 1박 2일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히 좋았던 거는, 예전에 뭐, 7기면 7기만 만나고, 9기면 9기만 만나고 했었다가, 어제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또 우리 설명회 한다고, 이전 참가자들이 왔어요. 두 마리 왔어. 더 많이 왔어. 네. 또 그런 게 참 고맙더라고요. 어제 살짝 행복한 고민도 했었거든요. 애들을 어떻게 다 같이 만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7기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9기 애들을 만나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돼서, 그게 참 좋았고, 이 방송도, 이 방송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로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럽, 필로트가 꼭 아니더라도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요. 아 듣는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 뭐에 대해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남겨주시면 단장님이 친절한 이다. 아, 이제 후기에다가 네, 열심히 네, 답변 잘하도록 하니까요. 아니 싸고 있다고 하지 마라. 다 나비 있어. 친절한 이단장. 오늘 이렇게 끝냅시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방송해요. 싫어? 아니야, 전 괜찮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뺄고 국회 갑시다. 아 근데 원하겠다. 치우 불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rue love, she were gone. I would join.